그 옆에 그 뒤 왼쪽에 깔끔한 후티 위에 작은 무지 매치 좋아 아아 스타일 꽂혀 왠지 맘이 떨려 oh so stylish okay my style 맘대로 뛰는 맘 숨겨지지 않는 맘 Just want you to be my baby.